Listener does not smoke inside at this time. 자, 2부 시작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실명을 공개할 수 없는 분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원파의 땡땡땡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아, 그냥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수상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되게 수상하게 제일 무서운 이런저런 일. 아니, 해외 선교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이게 지금 제가 스크립트에 써 있는데. 아, 담당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이 팟캐스트 들어보니까 뭐 여기 이제 이태종 임시 대변인도 누가 시켜주지 않았는데 임시 대변이라고 하고 조기홍 대변인도 그냥 대변인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냥 평범한 구원파 구성원으로서 해외 선교 쪽에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외 여러 가지 현황도 이제 뭐 개인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료도 좀 이렇게 정리하고 또 수양회 때 이렇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도 같이 의논하고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현지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우디캅. 어, 사우디캅. 아,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우리 아시안 아몬. 예. 아몬. 예, 태국에서 오신 형제입니다. 태국말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범치 아몬. ครับ มาจากกรุงเทพฯเป็นเมืองหลวง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통역도 준비하셨습니다. 통역해 주시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하신 말씀은 제 이름은 아몬이고요. 방콕 모임에서 왔습니다. 아, 본인 소개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전공을 태국어로 하고 있어서 네, 여기에 초대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태국말을 잘 하시죠, 그러면? 아, 네, 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인사하시죠, 아몬 형제랑. 예. 태국어로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디티라루짝.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우디캅. 사우디캅. 굉장히 이태종 형제는 좀 알고 있습니까? 예, 네, 이제 태국에 갔을 때 많이 뵙고요. 같이 일도 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좀. 다른 말로. 아, 안녕하세요. 똑같구나. 아몬 형제, 이 구원파 이 모임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구나몬, 루짝 모임을 아우라 양아이카. 루짝 돈 랙, 짝 푸은. 푸은, 루짝 갑, 콘 가을리, 콘 능. 나캅, 콘 가을리는 억짝, 봄마 루티 랑, 콘 가을리는 억짝 모이 러바이 18비라. 제가 모임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제 한국인하고 연결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모임에 나오시다가 18년 전에 이제 모임을 나가시긴 했지만 그분하고 이제 사업적인 부분 때문에 연결이 돼가지고 모임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한국인을 통해서 모임을 알았는데 그분은 나가시고 본인만 남으신 거네요. 네, 우리 목사님이세요. 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셨습니다. 새끼 기회도 있습니까? 미봇. 아, 어렵습니다. 차이 미봇, 렉렉. 아, 미봇, 렉렉.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Small church. 네. Do you have small church? Yes, I have small church. 한 박사님, 영어를. 그러면, and my friend invite me to see the pastor Gwen. 영어도 잘하시네요. 네, 영어 잘하세요. 주로 영어로 통역을 하십니다. 푸은 추원 마두 테프 아잔 권. 푸은 마 체크 두와 툭 르핏. 감선 르마이 헤러시 르파.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 데려왔을 때 이 테이블 들어보고 그 권 목사님의 테이블 들어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셔서 이제 처음 테이블 듣게 됐고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네네. 그럼 그러면 이어서 간증 좀 부탁합니다. 거풋 파이 안 됩니까? 그럼 거 마 두 테이프 다이 돈 랙 거 킷와 러고 미스제 피반 마리간 하콘 피주 가까이 디난 처음에는 다른 목사 5분하고 함께 테이블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은 사실이다 테이블 듣게 되었습니다. ก็ทุกคนก็มาในความคิดเหมือนกันคือมาเช็คดูว่าถูกหรือเปล่าหรือว่าผิด 처음에와서들었을때는이테이프사실인지아닌지그거를확인하려고그런목적을가지고듣게되었습니다 เพราะทุกคนก็เคยผ่านโรงเรียนพระคัมภีร์มาหมด 그같이들었던목사들이그신학학교를같이다녔던친구들이었기때문에이게정말사실인지네확인 하고싶습니다ทุกคนก็จะรู้หลักข้อเชื่อที่เราเรียกว่า Apostle Creed หลักข้อเชื่อของอัครทูต Apostle Creed Apostle Creed Apostle Creed is a main doctrine we call it Apostle Creed เป็นหลักข้อเชื่อของคริสเตียนครับที่เราไม่เหมือนมอร์มอนไม่เหมือนแคทอลิก 그래서이제기독교이제개신교에서가장기본적인교리같은게교리에우리모임그테이프가어긋나지않았는지그거를확인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หลังจากที่ดูแล้วคำสอนคำเทศนาของอาจารย์กวนก็ถูกต้องตามหลักข้อเชื่อ 처음에들었을때권목사님의그설교내용은정말성경하고정확했다정확했습니다 เราก็คิดว่าถูกต้องละต่อไปเราก็ดูอีกเราก็เห็นว่ามันดี 그래서처음들었을때아이건정말사실이다라고생각을했고그걸통해서계속이제듣는계기가되었습니다 แต่เราก็คิดว่ามันดีสำหรับพี่น้องสมาชิกเราเป็นอาจารย์เรารู้ทุกอย่างแล้วเราเข้าใจแล้ว 하지만그거는저처럼이미기독교에대한기본적인바탕이있는사람들한테이해되기쉬운부분이었고다른사람들은잘모르겠습니다 เราก็เริ่มคิดที่จะแปลเป็นภาษาไทย เริ่มแปล หลังจากที่เราคิดว่าดีแล้วทั้งพวกเราทั้ง5คนก็คิดว่าจะแปลเป็นภาษาไทย 그래서이테이프처음듣고나서이걸우리가번역을해야겠다라고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ตอนนั้นก็พอก่อนแปลเราก็เริ่มอ่านกันหลายรอบและผมก็เริ่มรู้สึกว่ามมีบางอย่างที่ตอบคำถามของผม 그래서번역을시작하고난다음부터제마음속에질문이생겼습니다네그테이프를보고 그ผมคิดว่าเป็นศิษย์อภิบาลก็จริงแต่หลายครั้งเราก็ไม่แน่ใจว่าเราจะได้ไปสวรรค์ไหม 저는목사로서이렇게활동을했지만사실정말천국에갈수있는지그런확신은없었습니다 The background ของคริสตจักรของผมก็เป็น Pentecost นะครับ Pentecostal Church background เขาเรียกว่าคริสตจักรของผมที่เราดูแลอยู่ในกลุ่มของคริสตจักร Pentecost 제가예전에그관리했던교회는이제오순절교회였고요 ก็เราไม่ได้ลึกในพระคัมภีร์แต่เราก็จะเน้นที่การวางมือรักษาโรคแล้วก็การอัศจรรย์ต่าง ๆ그래서사실그전에교회는성경의내용에정말충실하고깊게이해하기보다는이제방안수라고하나요그병을고치고이제방언을하고이제신기한행동을하는그런것에좀더중점을뒀습니다 เราคิดว่าถ้าเราทำสิ่งเหล่านั้นถ้ามีคนหายโรคแล้วก็มีคริสตจักรเจริญเติบโตขึ้นก็จะคิดว่าพระเจ้าอยู่กับเราเราคิดว่าพระเจ้าทำงาน 그래서그때는사람들이병이낫고그다음에교회가발전할수록아이게하나님이우리와함께계시는증거다라고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แต่เมื่อพูดถึงเรื่องไปสวรรค์เราไม่แน่ใจ 하지만이제천국에가는부분에대해서는확신할수가없었습니다 แต่สิ่งหนึ่งที่เราปลอบใจกันอยู่ตลอดคือเราบอกว่าเรา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เราต้องประกาศเราต้องทำทุกอย่างเราต้อง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มากๆถึงได้ไปสวรรค ์그래서이제천국에가기위해서더열심히전도를하고성경을전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했습니다 แต่เมื่อมาดูเทปอาจารย์กวนความรอดที่อาจารย์กวนพูดถึงเราก็เข้าใจ 그래서처음에성경은사실이다테이프를들었을땐저도이해를했습니다 และคำพยานของอาจารย์กวนในเทปที่2ก็พูดถึงว่าอาจารย์กวนก็เป็นศิษย์อภิบาลมาแล้วก็ผลสุดท้ายอาจารย์กวนได้รับความรอดเราก็ต้องคิดดูว่าตัวเราเองเป็นเหมือนกันไหม 그래서성경은사실은테이프를보시면아시겠지만두번째테이프에이제권목사님의간증이나오는데요그때권목사님도그전에구원받으시기전에이미목사셨고하지만그생활중에서도이제확신이없어서다시이제정말정확하게구원을받으셨잖아요그것을통해서아저도권목사님처럼그렇게될수있을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 เมื่อดูเทปหลายครั้งนะครับเราก็เลยรู้ว่าเรามีปัญหาว่าความรอดของเราเป็นการประพฤติแต่ความรอดที่อาจารย์กวนพูดถึงในพระคัมภีร์เ ็นความการรอดด้วยความเชื่อเราแตกต่างกันตรงนี ้그래서이제권목사님간증을듣고테이블여러번들은다음에이제마음에질문이생겼는데그거는권목사님이받은그거는믿음을통한구원이었는데제가받은것과같은것인가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เพราะคริสเตียนในไทยจะได้รับอิทธิพลจากศาสนาพุทธศาสนาพุทธจะคิดว่าต้องทำเยอะๆแล้วถึงจะได้ไปสวรรค์เมื่อคริสเตียนเข้าไปในไทยก็หลังๆก็เริ่มเปลี่ยนไปแล้วก็ทำเหมือนศาสนาพุทธคือต้องทำเยอะๆแล้วได้ไปสวรรค ์다들아시겠지만태국은불교국가이고기독교가들어왔음에도불구하고태국아불교에대한기본적인바탕이깔려있고요불교에서는좋은일을많이하면할수록이제좋은곳에간다는그런게있잖아요그래서기독교도약간그런식으로변질되기시작했습니다 ก็เมื่อได้ดูเทพอาจารย์กวนมาจนถึงเทพที่11 12ก็ทำให้เรารู้ว่าจริงๆแล้วพระเจ้าได้ไถ่บาปเราทั้งหมดปัญหามาอยู่ที่ว่าเราเชื่อหรือเปล่า 11번12번테이프를듣고나서이제알게된것은하나님은이미모든죄를다사해주신상태고그거를믿느냐안믿느냐그게문제였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พระเจ้าถึงได้พูดในอิสยาห์บทที่1บอกว่าให้เรามาสู้ความกัน 이사야1장18절에보면은우리가와서서로변론하자라는구절이있잖아요 여호와께서말씀하시되오라우리가서로변론하자너희죄가주홍같을지라도눈과같이희어질것이요진홍같이붉을지라도양털같이되리라 그구절을보고아이제네이제이사야1장18절에서이제우리가와서서로변론하자그너희죄가주홍빛같이붉을지라도이제하얗게만드신다고하셨잖아요네눈처럼희게되리라 และอีกอย่างเราไม่เชื่อในเรื่องความรอดนิรันดร์เมื่อพระเยซูไถ่เราแล้วเราก็คิดว่าเราไม่แน่ใจเรื่องความรอดคริสเตียนไทยคิดว่าอาจตกนรกได ้처음에는제가구원을받았다고생각했지만지옥에갈수도있다는생각을했었습니다 ทุกคนรู้จักฮิบรูบทที่9บทที่10หมดแต่ปัญหาของคริสเตียนในไทยก็คือไม่เชื่อ ฮิบรีส9장10절에도보면은 เขารู้เขาเข้าใจเขาอ่านพัมพีเข้าใจเวลาพัมพีบอกว่าไถ่นิรันดร ์ ในฮิบรูบทที่9บทที่10แต่เขาไม่เข้าใจคําว่านิรันดร ์그래서하나님께서모든죄를영원히사해주셨다는내용을분명히성경을보면알수있지만그것을믿지는않기때문에그게문제라고생각을했습니다 แต่เมื่อดูอาจารย์กวนอาจารย์กวนจะเน้นในจุดนี้มากจะบอกพระเยซูไถ่บาปเรานิรันดร ์하지만권목사님은계속해서영원한속죄에대해서강조를하셨고네그걸믿게됐습니다 เราก็เลยรู้ว่าจริงๆแล้วพระเจ้าให้ความรอดเราและผมก็รู้ว่าผมเชื่อผิดมาตลอดเราคิดว่าเราต้องทำเพื่อจะให้พระเจ้ารักแต่จริงๆพระเจ้าทำให้เราแล้ว 그래서이제그말씀을듣고하나님께서제죄를영원히속죄해주셨다는것을알게되었고제가하나님의사랑을받기위해서더다른행동을할필요가없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และความบาปทั้งหมดพระเจ้าจัดการให้หมดแล้ว 네하나님께서모든죄를이미다속죄해주셨기때문에 ซึ่งเมื่อเราเริ่มพูดเรื่องนี้ให้กับคนอื่นเขาก็บอกว่าดีมาก 그래서제가이말씀을다른사람들전할때항상아너무좋은말씀이다라고 เราก็เริ่มชวนคนอื่นมาแล้วก็มาดูเทปด้วยกันในตอนแรกมีคนเยอะมาก 그래서제가이복음을알게된다음부터많은사람들한테전했는데그사람도와서들었고처음에는정말많은사람들이와서들었습니다 สัมมนาแต่ละครั้งเราก็จะมี100 200คนในแต่ละครั้งนะครับใหญ่มาก 그래서매번집회를할때마다100명에서200명정도정말많이와서들었었습니다 네긴시간정확한간증감사합니다근데그게구원받은해가그러니까날짜가언제입니까몇년도 ปีไหนคะ ปีที่2004ครับเดือนกันยายนในวันที่23 2004년10월23일 2004년이면10년전이네요10년 10ปีผ่าน ที่ในอันซองนี่เองมาเข้าใจที่อันซองนี่เอง 여기อันซองเอ와서구원받았다 구원파경력10년이네 10ปีผ่านไปแล้ว 10ปีใช่ครับ 10ปี방금말씀하신게안성에서이루어진일입니까 나라밖은마이티안성 ใช่ครับมาเข้าใจที่ตรงนี้จริงๆ 여기안성에와서이제테이블번역하는중에구원을받으셨습니다 네구원받기전에와서 이 더빙하고 이런 작업을 하셨네요. 이제 먼저 그러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태국에 있을 때 이 테이프가 맞는지 틀린지 좀 점검해 주라 해서 듣고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번역을 좀 해줄 수 있냐 해서 번역을 해주셔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더빙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 구원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와서 번역 작업을 하셨네요. 네, 네. 아,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네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제 예전에는 목사님인데 지금은 목사가 아니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무건 เมื่อก่อน อาจารย์บอกว่า เป็นสยามพิบาลแล้ว แต่ตอนนี้ไม่ใช่ใช่ไหมคะ ตอนนี้ไม่ใช่แล้ว ไม่ใช่แล้ว อีเจ ชอนนึง มุกซัง อานิบนิดา อ่า ทำไมคะ สยามพิบาลนั้นเป็นอาชีพ ถ้าพูดในเมืองไทยนะ เพราะว่าเมื่อเป็นสยามพิบาล ทุกครั้งที่เราเทศนา มันก็เหมือนพูดให้พี่น้องถวายเงินเยอะๆ เราอะไรที่พี่น้องชอบ เราก็จะพูดถึงเรื่องนั้น นะครับและพยายามใช้พัมพีเพื่อที่จะเข้าข้างตัวเองคือ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ของศรีพิบาลคือต้องการเงินของพี่น้อง 태국에서 목사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직업적인 부분이고요. 목사는 이제 정기적으로 예배를 봐야 되고 그 목적은 이제 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당시에 지금 이름이 아모르? 아몬 목사님이 그 갖고 계시는 교회에 신자가 몇 명쯤 됐었어요? 그건 디다라판 끝마이니까 군 아몬 미볼 렉렉 그 밑에 차이 미볼 렉렉 스마치까지 해가지고 스마치크 바만 기콘 스마치크 미 바만 20여 명 20여 명 정도 지금 라오 벤 무엔 키스작 루 근데 또 키스작 매미 200명 그 본 교회는 200여 명 정도의 신도가 있었고요 그 밑에서 그 딸 교회 같은 자교회를 20여 명 이제 관리하는 그런 목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구원을 받았나요? 사마직 포콘란 벤양을 방금 또니 다이랍 방금 내가. 그 사마직 다이랍 광급 마이 캐콘 디오. 쓴 거 벤 군 파연. 나 캅. 차이 캅. แล้วก็ส่วนคนอื่นเขาก็ไม่ได้มากับเราผมก็ต้องออกมานะครับ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 단 한 분이신데요. 파연 형제님이라고 여기 안성에 지금 오셨고요. 그분 그때까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태국에서도 모임집 이런 단어를 쓰시나요? 뭐라고 쓰나요? 팀웅타이거 차이카모아 모임집메가 สำหรับคริสตจักรของเราเราใช้คำว่าหมอยจิบแต่ที่อื่นเขาจะเรียกคำว่าคริสตจักร คือ มอยจิบ이라는 용어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스페니시도 모임집, 영어로도 모임집, 태국말로도 모임집, 모임집. 아프리카 가나말로도 모임집입니다. 신기하네. 파사타이저 차이카모아크리스트작 church. 그럼 하나 더 구원파라는 단어도 쓰십니까? 츠 아 차이캄 포악글룸 เราตอนแรกเราใช้ชื่อ EMG พอคุณยายจอยส์ไปคุณยายโชไปเราใช้ ELC ครับ 처음에는 EMG라는 단어를 쓰다가 지금은 ELC라는 단어로 바꿔서 ELC 네 ELC라면 이벤젤 레이먼드 철치 그러면 평신도 복음 교회예요. 전 세계적으로 ELC입니까? 네, 해외에는 전체가 ELC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ELC. 예, 태국도 그 종교법인으로 ELC로 등록이 돼 있고, 예,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고가 터졌는데 혹시 그 사고를 아십니까? 라미르앙 르로 옴시미카. 그짝. 르로 옴. 그 미아라이 약포드미카. ก็เรือล่มนี้มีคนที่รู้จักเราวงในโทรมาถามว่าจริงไหมเราก็ตอบว่าจริงแต่หลังจากเรือล่มแล้วเนื่องด้วยเรายังไม่ได้ติดต่อกับใครแต่เราคิดว่าหลังจากที่เรากลับไปจากที่นี่เราอาจจะถูกโจมตีหนัก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ข่าวมันเริ่มดังขึ้นเกาหลีกลุ่มอื่นเริ่มรู้ละ แต่ว่ายังไม่รู้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ยังเป็นกลุ่มเล็กๆอยู่เรายังไม่ได้ทำอะไรใหญ่ๆคิดว่ากลับไปอาจจะเจอปัญหา 지금은 이제 저희를 아는 분들만 몇 명 물어와서 이게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사실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지만 이제 뉴스가 좀 많이 퍼졌고 아마 이 수양회 끝나고 돌아가게 되면 많은 핍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핍박이 네, 없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활동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복음 순수하게 복음 전도하는 데 힘썼기 네, 때문에. 하지만 이제 모임 안에서는 모든 신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아, 네. 신도들이 흔들리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สามารถจะคนอื่นเป็นยังไงบ้างเป็นยังไงบ้างค่ะคิดว่ายังไงคะมันก็คือข่าวเราไม่ได้ข่าวจากที่นี่เลยเราจะฟังข่าวจากทีวีแค่นั้นซึ่งถ้าสถานียอนฮับใช่ไหมของเกาหลีสถานียอนฮับถ้าออกข่าวข่าวนั้นก็จะถูกแปลเป็นภาษาไทยแล้วไปได้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ลยเพราะฉะนั้นเราก็ไม่รู้ข่าวอีกด้านหนึ่ง แต่เราเพียงแต่ว่าเดาว่ามันน่าจะเป็นอย่างนั้นอย่างนี้แต่เราก็ยังไม่รู้ความจริงแต่รู้ว่าผมก็พยายามคุยกับพี่น้องเรื่องเก่าๆนะครับว่าเราอาจจะลำบากนิดนึงนะครับแต่พี่น้องก็เข้าใจสถานการณ์เพียงแต่เมื่อกลับไปเดี๋ยวเราไปคุยรายละเอียดกันเพิ่มเติม 사실 모임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건 없고 저희가 연합뉴스에서 이제 번역된 내용을 기사로만 봤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정도는 몰랐는데 이제 돌아가서 형제 자매들하고 더 자세한 얘기 여기서 보고 들은 내용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พี่น้องก็คิดว่าเราก็ต้องรวมกันเป็นหนึ่งมากยิ่งขึ้นเพราะเรารู้ว่าเกาหลีก็จะต้องลำบากมากถ้าจะต้องให้ชดใช้คนที่เสียชีวิตซึ่งเราก็ไม่เข้าใจว่าทำไมเขาถึงทำอย่างนั้น เพราะ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เครื่องบินตกหลายครั้งบริษัทการบินก็ยังบินได้อยู่ CEO ก็ไม่มีปัญหาอะไร 저희 태국 식구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모여서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다른 말레이시아 비행기라든지 막 떨어지고 그래도 아무 회사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번엔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는 왜 이런 핍박까지 당해야 되는지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박사님, 이번 사고로 저희 국내에서는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도 많이 보였었는데 해외에서는 더욱더 결집된 모습으로 보이네요. 그러네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씀을 너무 짧게 하신다. 혹시 아몬 형제 한국어로 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포펜 까올리니 빈데미카 เป็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ครับ อันยองฮาเซโย แพ็กโกไพโย อุปาดอนจอ คัมซามิดะ คุ้มจีน은 아니시 한국에 와서 굶지는 아니시겠답니다. 혹시 우리 이 모임에 확신이 흔들리거나 그런 적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แต่ตอนนั้นได้กำลังใจจากการแปลเทปพระกิตติคุณยอน.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요한복음을 그 번역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를 번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สิ่งที่น่าแปลกมากคือทุกครั้งเมื่อเราท้อใจเหมือนกับอาจารย์ยูเองก็หนุนใจเราผ่านเทปนั้น คือ번역을하면서유회장님하고이제교감을하는것처럼이제힘을받고이런경험을했기때문에네괜찮았습니다 아까그한국교회가핍박을했다고했는데구체적인사례몇가지만좀이야기해주신다면 미에피소드마이크 미미เรื่องคือจริงๆถ้าผมไม่ได้เอามาด้วยแต่เขาเคยส่งหนังสือไปมีอยู่สองสามอย่างเขาต่อต้านเราว่าเราฆ่าคน ฆ่าคน เขาบอกว่าเราฆ่าคน และใ ช่ใช่เขาบอกว่าเขาไม่ได้พูดว่าโอดีอย่างแต่เขาบอกว่าเราฆ่าคนแล้วก็เราสอนผิดนะครับเราไม่อธิษฐานซึ่งผมก็จำไม่ได้มีกี่เรื่องคือเยอะมากนะครับเหมือนว่าเราเป็นพวกสอนเท็จเลย 저희한테직접적으로 핍박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책자 같은 걸 발행을 해서 저희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저희가 사람을 죽였다든지 오대양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잘못 가르친다 이런 식의 내용을 배포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태국까지 가서 이렇게 그런 핍박을 하네요. 네. 뭐 그 정동섭 씨가 주장한 것들을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근거도 없는 소문들을 계속 그러니까 전 세계 있잖아. 한국 교회가 나간 곳은 다 그렇게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참 그러네요. 내가 떠난 바르트코 미스터코 주님 티유티 LA 떠난 카오가 티바이 เรื่อง 오데양 ให้ ฟัง ทำให้ เรา สามารถ รักษา พี่น้องไว้ได้ แล้วก็อธิบาย ให้พี่น้องได้เข้าใจ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오대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이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이제 지키는데 마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야, 오대양이 태국에서도 오대양이네요. 구원파는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 돼가고 있습니다. 세월호까지 이제 더해지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좀 놀라운 거는 오늘 듣고 놀라운 건 아니지만 필리핀이나 지금 아몬 형제도 이제 목사님이고 필리핀에도 목사님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먼저는 목사님들이 더 먼저 구원. 외국에 있는 목사들은 참 이 좀 이렇게 양심적이고 좀 이렇게 겸손하고 그런가 봐요. 네. 우리 초창기에 목사들이 그 신도들 중에 누가 하나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아, 목사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뭐 그런 순수한 마음, 목사님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다 쫓겨났잖아요. 네. 이단, 어디서 그런 소리 듣고 왔냐. 우리나라 목사들은 절대로 이제 그걸 안 하는데 그 지금 뭐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는 목사들이 정말 그렇게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신도들은 또 이제 저절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그 특징이 왜 그런가 좀 생각했는데요. 한국 목사님들은 생계수단이 이제 많이 이렇게 목사 자체로 먹고 사는데 이 태국 가니까 직업을 따로 가지고 계시면서 목사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성이 그런 데서 좀 지켜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아몬 형제 혹시 가족들은 해결이 됐습니까? 크로크로크나 아몬 내려봤겠네요. ได้รับบังเกิดใหม่ครับเมื่อผมกลับไปแล้วก็มีโอกาสได้คุยกับภรรยานะภรรยาก็เข้าใจนะครับภรรยารู้สึกภรรยาจะเข้าใจในพระคัมภีร์ในเอเฟซัสบทที่ 2 ข้อ 8 ข้อ 9 นะครับแล้วก็ได้บังเกิดใหม่ในปี2004เหมือนกัน ครับ 제가 여기서 구원을 받고 태국에 돌아갔을 때 저희 아내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듣고 이제 네, 해결이 됐습니다. 낭난 이제 2년이가 룩사우 ได้รับความรอดแล้วก็ตามด้วยลูกชายอีก 2 คน. 그리고 2년 뒤에는 이제 막내딸이 구원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두 명 있는데 차례로 해결됐습니다. 아, 진짜. 정리가 됩니다. 예. 아무 형제 이렇게 짧은 시간 고맙습니다.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좀 힘이 있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พูดอะไรก็ได้ครับให้กำลังใจพี่น้องเกาหลีก็ถึงแม้ว่าเราจะเจอสถานการณ์ที่ลำบากนะครับซึ่งมันก็แปลกมากว่าทำไมอุบัติเหตุเรือเซวอนมันถึงลุกลามมากขนาดนี้เราก็ไม่เข้าใจแต่ก็อยากจะให้พี่น้องเข้มแข็งนะครับพี่น้องไทยเราก็เข้าใจและเราก็เข้มแข็ง 지금 이제 세월호 같은 어려운 사건으로 많이 힘드신 걸 알고 한국에 계신 형제 자매들 이제 힘 잃지 마시고 태국에서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열악한 상황에서도 복음, 굿뉴스를 전하기 위해 쓰고 있는데 전도란 뭘까요? 이태종 씨, 전도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전도라고 생각됩니다. 조경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많이 어렵게 생각 안 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해 나가는 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은 걸 주고 싶기 때문에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전하는 일들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고요. 아, 한 박사님. 네, 간단히 한마디로 진리를 전하는 일, 그게 전도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문 형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전도란 무엇입니까? ก็ประกาศข่าวประเสริฐนะครับก็ไม่ถึงการให้เรื่องการช่วยคนให้รอดเนี่ยที่การเรื่องข่าวประเสริฐเรื่องพระโลหิตของ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จ้าเนี่ยการช่วยให้คนพ้นจากนรกเนี่ยก็ประกาศให้คนอื่นได้รู้นะครับ 예수님의 보혈을 전함으로써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에 기존 식구들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태국 아몬 형제 계속 전도하실 건가요? 거, 라우จะต้องประกาศไปจนกว่าเราจะตายนั่นคือถ้าเราอยู่ในโลกนี้แล้วเราไม่ประกาศข่าวประเสริฐก็ไม่อยู่ดีกว่า 죽을 때까지 전도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고 그렇지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ถ้าเราคิดว่าได้รับความรอดแล้วแล้วก็ไปสวรรค์แล้วแล้วก็แฮปปี้อยู่เพียงแค่นั้นผมคิดว่าก็ไปสวรรค์เถอะไม่ต้องอยู่บนโลกแล้วนะครับถ้าอยู่บนโลกเราก็ต้องช่วยคนอื่นต่อไป 여기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일을 다 하고 가야지 네, 행복할 것입니다. 임영재님, 계속 해외 선교, 해외 전도가 계속 될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국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한국에 있는 많은 우리 식구분들이 해외 전도에 신경을 더 쓰셨는데 본의 아니게 더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외 쪽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식구들 같은 경우 더 지금 똘똘 뭉쳐지고 물론 한국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슬람권 말고는 거의 지금 나라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아프리카 쪽이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더 신경을 쓰실 것 같고요. 또 그쪽에 더 많은 나라들이 전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더 해봅니다. 예, 한 박사님 오늘 해외 전도 상황하고 아몬 형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느끼는 바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해외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는 잘 몰랐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우리 말씀이 이 전 세계까지 이렇게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걸 보고 가슴 마음 뿌듯한 그런 면도 있고 이 일이 앞으로 지금 국내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그런 이 사건들 이런 상황들로 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지만은 그만큼 해외는 더욱더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조계웅 씨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여러 일이 지나가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고 평생 제가 해야 될 일들과 아까도 뭐 전도에 대한 표현 드렸지만 가장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소중한 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일도 아니고 안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새어나오지 않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 이런 이름, 뭐 논리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이건 누가 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네, 이태종 씨. 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신다면 자신이 없어요. 예, 뭐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 내가 어떤 결심을 해도 인간이라는 나라는 존재는 내 결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예, 다만 하나님이 뭔가 힘을 주시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제일 큰 소망인 것 같아요. 예, 성경에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누구는 5배로, 10배로 만드는 동안 누군가는 그저 수건에 쌓아두고만 있었습니다. 문화를 나눠준 이가 다시 와 그걸 보고 화를 냅니다. 은행에라도 맡겨뒀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얼핏 들으면 아주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돈 얘기 같지만 이것은 전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문화는 어떻게 보관되고 있습니까? 각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꽤 많이 이 방송을 들으실 텐데 어떻게 트집 잡고 기사거리 만들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수양회가 끝나갑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이라는 찬송가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쿤캅. 감사합니다. 가쿤캅. 가쿤캅. 잠깐.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겠죠? 혹시 아몬 형제 저북방 얼음산과 또대양 산호섬 노래 아십니까? 루착 플랭 남아사칸 273입니까? 저북방 얼음산과 태국어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거롱 뺀 파사 다이데미카 잠릉합니다. 똥미 똥미 작게라도 부탁드립니다. The Greenland Pukau Yuk Yen Japrakarang India Jabenampu Afrika Lang Lai Bonsai Sitong Jabenam Boran Tampung Jabdin Dan Hang Ton Plang Dai wing won rau chui nam kan plod ploy pen din tu sa. 또 잠깐. 여기서 끝나면 정말 섭섭하겠죠? 선생님 어떠십니까? 방송? 네, 저 오늘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긴장도 하고 그런데 긴장 뭐 끝까지 계속 긴장은 됐고 근데 돌발 질문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좀 미리 좀 이 대본도 좀 보여주고 그랬으면 좋아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그러면 재미가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게스트로 이제 나왔었고 계속 고정 패널 지금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왜 그런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참 즐거웠습니다. 예,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어땠습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외 선교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까 끝났어. 그러지 왜요? 뭐하지 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예요. 내년 47회 국내외 성경탐구 모임에서 또 만나요.